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는 히어로즈 23부입니다. 네, 어느새 6월 둘째 주가 되갑니다. 시간 정말 네. 빠르죠? 예, 일수록 혼란스러운 6월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도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 잡히지는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하네요. 네, 뭐 동네에 따라서는 좀 소방에 네. 들어가는 동네도 있어요. 물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적은데 예. 네, 저희 동네에는 마스크 쓰신 분이 확실히 줄었어요.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긴 저도 오늘 좀 느낀 게 아무래도 이런 날씨다 보니까 주변 산책 같은 곳 좀 나가게 되잖아요. 네. 산책 걸을 때나 아니면 동네 이제 공원 같은 데 걸을 때 이게 좀 이상하고요, 좀. 주변 사람들 자꾸 마스크 좀 안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오늘 정부 발표도 있었고 하여간 좀 뒤숭숭합니다. 오늘 정부 발표 병원 다 틀렸다면서요? 아, 그리고 주소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신기하기보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티즌이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일 빨라요, 정확하고. 점점 개인 생존술에 가깝지 않나, 이제. 아니, 뭐, 지난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예, 성우님, 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그런 책 있잖아요. 예. 네. 그 한때 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즘에도 그렇긴 한데 맨데와일드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사람이 그 자연 환경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준비한테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점점 이제 인터넷 환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런 게 좀 나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각자 도생이죠, 이런. 뭐 지금은 뭐 다들 워낙 똑똑해지셔서 이제는 배운 게 워낙 많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포감도 배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 같이 모르거나 그럴 때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도 지금은 이제 다들 속하다 보니 그 뭐랄까 원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뭐 감염된 분들은 다 병원에서 감염이 되고 있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 메르스 자체가 변이가 된 것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현재 정황으로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그 가지신 분과 접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가신 분 이제 또 연세 많거나 원래 지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그 요즘 들어서 이 몸을 약간 아르시는 분이 이제 몸 약간 아르시면 다 메르스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네 맞아요. 어디서 기침도 못 하겠어요. 네, 무서워서 어디 나가서 재채기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사실 요즘이 그 감기 걸리기 되게 좋은 시절이거든요. 환절기고 날씨 갑자기 뜨거워지고 새벽엔 춥고 막 이러잖아요. 네, 게다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게 되면은 보통 에어컨 쌩쌩 틀 때란 말이죠. 그럼 이제 헛기침하기도 되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어디서 기침도 못하는 때가 됐죠. 아무튼 좀 빨리 진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뜰까 오늘 아침에 고민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IPTV 매출 오르겠다고. 아니, 다 집에 있어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야 되나. 항상 좀 발각스럽고요. 네, 어쨌든, 6월 둘째 주에 보내드리는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 2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의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라인 연구소 이인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는 변함없이 든든하신 분이시죠? 저희 찾아가는 히어로즈 맡아주고 계시는 박성훈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성훈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몇 달 동안 지금 찾아가는 히어로 놀고 있고요. 요즘 스마트라이프 원타입 진행은 이제 다시 재개해서 재개했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그 조회수도 제법 나오고. 네네. 요즘에 효과가 괜찮아서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빨리 찾아가는 기회로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박성호라고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 두 명이서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거리가 있어 궁금하고요. 우선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려고요. 페이스북이 예전부터 라이트 버전을 계속 내놨었죠. 그렇죠, 라이트 버전. 예, 근데 최근에 라이트 버전을 좀 정식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돼요? 한국에서는 다운로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네네, 해외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가 됩니다. APK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네, 맞습니다. 그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그 미러 APK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에서 다운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페이스북의 라이트한 버전, 정말 가벼운 버전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한동안 썼어요. 네. 한동안 쓰셨어요? 네, 저 한동안 썼는데 소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피처폰에 페이스북 간 것 같다. UI가 예, 그런 터치되는 피처폰에 딱 페이스북이 깔리면 그렇게 깔릴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가볍긴 가볍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저도 지금 라이트 버전을 깔았거든요. 라이트 버전을 깔아놔서 잠깐 뉴스피드를 돌려봤는데 오늘 성우님 너굴TV 새로운 버전이 올라왔네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쇼크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더듬고 있어요. 네, 답변에 이르지긴 하지만 네, 박성호님이 너굴TV라는 데를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좋아요가 늘고 있는 게 아주 신기가 불편해요. 네, 어쨌든 이 페이스북 라이트 버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이폰용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이제 용량이 그 100메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용은 그렇게 커요?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근데 이게 라이트 버전은 43메가예요. 그래도 크네. 아,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 0.43메가입니다. 아, 그치. 깜짝 놀랐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1메가도 안 될 정도니까 엄청 가벼운 거죠. 저도 처음에 안드로이드 버전 받았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뭐 몇백 킬로바이트인데, 이게 진짜, 네. 근데 옛날 소프트웨어 생각하면 다 킬로바이트 단위였어요. 옛날에. 그렇죠. 요즘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돼 있던 걸 다 이제 이미지 안 쓰고, 이제 뭐 명령어나 뭐 블리시나 이런 걸 써가지고 집어넣는 것 같고 뭐 최소화 시킨 것 같아요 다 용량.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보통 용량이 한 16기가 정도 된다라고 치게 되면은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용량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네. 실제로 프로그램 때문에 용량이 많은 게 아니라 걔를 꾸미는 주변 그래픽 요소가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구현될 때 좀 예쁘게 보이는 거라는 UI 말씀하시는 페이스북, 거죠? 페이스북 로고, 뭐 그 주변의 아이콘, 글씨도 다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텍스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그게 하나하나가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량을 다 쭉 잡아먹는데, 이제 이거를 다 대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그렇게 하면 용량이 그만큼 또 세이브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용량 많이 줄 수 있을 거예요. 로딩 시간도 짧아지고. 네, 관중 계산해 보면은 그 아이폰용 100메가라고 하니까 100메가 대 1메가니까 1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데 그럼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기본 기능인 담벼락에 글 올리는 거, 사진 올리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노티도 잘 알아요. 네, 노티라든지 사진 내려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제가 안 해봤는데. 사진을 저화질로 또 내려받는다라고 하네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얘랑 기존 페이스북이랑 같이 깔아놓으시잖아요. 네. 노티가 두 개로 와요. 아. 노티가 따로따로 와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깔고선 되게 당황했는데 두 개가 같이 깔려있으면 각자 노티 다 뿌려져요. 그래서 노티가 두 개씩 올라와요. 어쨌든 뭐 꽤 재밌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걸 만든 이유는 명백하죠. 저개발 국가들. 특히 이런 것들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들 한마디로 뭐 인터넷이 좀 저품질로다가 그렇죠. 네, 네트워크 속도가 안 되니까 네 네트워크 속도가 안 되는 데들을 위해서 일을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속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런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서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보다 보면 용량도 한 8기가 정도밖에 안 되진 않죠. 그렇죠. 저가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좀 생각해보면 아까 방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그 기본 UI나 이런 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페이스북이 이 정도로 라이트 버전을 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가능은 한데 이제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입으면 안 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앱이 그래픽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림 네. 같은 이미지 요소, 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눈에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걸 텍스트 딱 바꾸는 순간 지금 페이스북 라이트처럼 네. 약간 좀 옛날 폰스럽고 막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렇죠. UI 자체가 예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네트워크 속도 이렇게 빠르고 퍼포먼스 이렇게 높은데 라이트 버전을 쓰라 그러면은 쉽게 못 쓸 거예요. 만일에 뭐 구형폰을 쓰신다, 구형 안드로이드를 쓰신다, 뭐 이러면은 뭐 좀 쓰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거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속도는 빠르기는 하지만 거기는 전제가 그것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을 써본 사람들이 또 얘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익숙하니까 좀 가볍게 쓰려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버노트가 좀 아 무게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예, 에버노트 라이트 버전이 나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라면은 라이트 버전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그 본체 자체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백업 폰에 백업되는 양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무게감이 장난 아니죠 지금. 예, 어쨌든 뭐 페이스북에서 저는 계속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까 저품질 용량이라든지 결국에는 페이스북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민 중에 하나는 분명히 피로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요즘에 지난주에 들었던 구글 포토 보면서 네. 야, 이거 구글 포토를 좀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던 데가 페이스북이 아니었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미 페이스북에 많은 올리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사진이잖아요. 사람들이 일상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진은 분명히 페이스북에 잘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 구글 포토 같은 기능이 추가가 됐더라면 조금 더 빨리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셜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소셜의 맹점은 네.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기 모습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안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좀 부끄럽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더블 TV 같은 거는 저희가 올리지만 일부러 더블 TV로 가공하지 않는 한 올리겠어요. 그런 사진을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궁금해 주실 텐데 이거 좀 위험한데 하여튼 샵하고 더블 TV 검색하시면 돼요. 예. 그래. TV 영어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사실 페이스북은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평가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구글 포토는 누군가 안 보여주는 백업용으로 쓸 수 있죠. 나만 보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을 다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만약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원래 취지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구글 포토는. 정말 구글이 정보를 가지고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건.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강아지에 대한 사진을 계속 사진 찍고 돌렸는데 어느 정도 강아지 사진이 안 올라와요.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여기 숨어있는 건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주목한 거는 페북에도 어차피 그 앨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앨범으로 해서 올릴 수 있고 뭐 원하다라면은 비공개로 둘 수 있으니까 저희 게시물을 네, 소셜 쪽에 맞는 거는 얘네가 좀 아니었나 싶어 갖고 한번 얘기 좀 드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패스를 인수했었죠. 네. 네, 패스 뭐 사용하셨던 분들 요즘 뭐 사용 거의 안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카카오톡이 패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소셜 쪽에서 뭔가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왜 인수했지? 저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요. 왜 인수했지? 패스가 사실 거의, 그러니까 물론 UI가 좀 재밌는 UI가 좀 있고요. 패스가 네. 확실히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인수를 해서 지금 시점에 네. 뭔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나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의문은 들어요. 물론 그분들도 충분히 뭔가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저는 네, 문외한으로 두 가지요. 하나는 패스가 폐쇄형이었잖아요. 네. 거기 주목한 게 아니냐. 카카오 스토리만 해도 요즘 많이 넓어지고 있는데, 제일 초창기에는 폐쇄형이었단 말이죠. 정말 나랑 친한 친구들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그쪽이었으니까, 그쪽에 대한 컨셉이면은 걔네를 먼저 인수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인수할 데가 없어서. 다음 카카오 되고 나서, 네. 뭔가 빵 터뜨리고 보여줘야 되는데, 소셜 중에 텀블러로 인수하겠어요? 페이스북으로 인수하겠어요? 어떤 말이죠? 좀 만만한 게 아니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만만한데, 만만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치는 인수였던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스토리와 합쳐질 수밖에 없겠죠. 예. 거기에 만일에 뭐, UI적 요소를 좀 더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거기에 있는 생각과 있는 사상 같은 걸 좀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냥 바람이라면 갑자기 패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바람이라면 외국에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마인드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M&A 하고 나면 잘 망가지잖아요. 잘 좋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그거하고 맞물리는 건 좀 아니긴 하지만 제 두 번째 얘기로 제가 준비한 거는 다음 클라우드 얘기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 며칠간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죠. 사람들이 계속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드디어 다음 클라우드가 올해 말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 카카오가 된 이후에 네. 이 서비스 접는 거에 재미가 들렸는지 하나씩 없애는 것 같아요, 뭔가. 아, 맞아요. 마이클 툴도 없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음이 갖고 있던 컨텐츠, 그러니까 그 제품 중에서 네. 조금 더 돈이 안 된다거나 뭐 조금 실효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애들은 하나씩 접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예전 다음 근무하셨던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예전 다음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차이가 좀 있는데 네이버는 결국에 검색이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자기네들이 만들고 벌리는 것들이 검색으로 좀 귀결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다음 클라우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 신사업으로 좀 분기는 거더라고요. 되게 좀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이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예. 다음 TV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피플 같은 서비스, 사실은 굉장히 먼저 진행했던 서비스였는데, 그 자체에서 승부를 보고 뭔가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답이 없죠. 정말 재밌는 일화는 마이피플이 카카오보다 먼저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럼요. 개발을 다 마이피플이 먼저 시작했는데, 네. 카카오가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기 시작해서 먼저 출시가 됐어요. 저는 마이피플 너무 잘 썼던 게, 마이피플은 그게 됐잖아요. PC 버전. 네. 카카오도 그것도 없었는데. 마이피플은 원래, 아니, 카카오가 원래 개발로 따지면 마이피플에 보다 후발주자고, 출시로 따지면 카카오가 먼저 출시하고, 네. 뭐 그런 관계인데, 이제 결국은 카카오가 마이피플을 없애는 꼴이 되네. 마이피플은 광고도 소녀시대가 있는데 저는 꽤 잘 썼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PC하고 폰하고 그렇게 메신저로 연결이 되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되죠. 이제. 그렇죠. 네이트도 한참 옛날 얘기였었고 마이피플밖에 안 됐었는데 조금 아쉬웠었고 이번 다음 클라우드는 그래도 조금 더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클라우드 말고 몇 개 더 있었잖아요. 국내 서비스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다음 클라우드 뭐 몇 개 더 있어도 대체로 이제 뭐 국내는 이제 엔드라이브만 거의 남을 것 같고 결국은 네. 엔드라이브는 그 자체가 뭔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클라우드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걔는 쉽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엔드라이브는 그 다른 클라우드를 쓰시면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엔드라이브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른 클라우드 딱히 그때 두드러진 건 없잖아요 지금. 저 예전부터 있던 거 치면은 다음 클라우드, 엔드라이브, 유클라우드 있었죠. 유클라우드. 그 KT에서 했던 KT, 거. 예, KT에서는 유클라우드 있었고. 그 LG 한번 네. 박스 가시니까. 예, 박스, 유플러스 박스 있고, 뭐 T 클라우드도 있고, 뭐 그렇죠. T 클라우드 있나요? 예? T 클라우드가 있어요? SKT에 T 클라우드 있어요. 아, 신선해라. 아, 모르겠어요. SKT도 있어요. 네, 다 이 통사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예. 아마 유클라우드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요. 예, 네, 뭐, 다, 유플러스 박스는 유플러스 폰 쓰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점점 하나씩 이제, 왜냐면 지금 해외 클라우드들이 워낙 대용량을 주기 시작하고, 물론 맞습니다. 속도 문제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많이 네. 하지만, 조금씩, 해외 클라우드의 그 대용량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거의 뭐 무료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한동안은 국내 클라우드 무료인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한 50기가 줘도 막 혼자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보통 엔드라이브나 다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엔 그래도 수창기 썼던 분들은 사진으로 다 거의 다 차버렸죠. 네. 50기가 차버리게 되니까 뭐 아이디 하나 더 만들까 했었는데 중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친척 거 써가지고 늘리신 분들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동영상 백업까지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얘를 좀 다시 백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지로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6월 1일에 처음으로 공지가 돼서 예. 더 이상 다음 클라우드는 신규 가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 이제 백업하고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고요. 7월 31일 이후에는 싱크는 중단이 된다라고 해요. 더 이상 폰하고 PC하고 이런 자동 동기화가 되지는 않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백업 기능하고 다운로드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 빨리 다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은 좀 괜찮은 게 12월 말에 완전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다음 클라우드나 다음 클라우드에 올려왔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요 맥 쓰시는 분들은 위해서 또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걔를 사용하시고 PC용 버전도 사용하셔가지고 우선은 안전하게 PC에다가 백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다음 클라우드 들어가 보신 분들이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걸 놨었나? 사실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한참 동안 안 쓰시던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특히 IT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드랍박스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셔서. 아, 그럼요. 네. 그 다음 클라우드에 이제 묵혀있는 자료가 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많이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되게 많은 클라우드에 가입해서 막 파일을 막 올려놨는데 네. 정말 기억 못하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아, 예, 저 지금도 뜨끔해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를 좀 해야겠다. 예, 그 클라우드를 너무 뭐 많이 쓰시는 건 좋은데 많이 써봤자 사실은 그렇게 고르게 돌아가면서 쓰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은 클라우드별로 그 용도를 갈랐어요. 그냥 딱 잘라가지고, 쟤는 이거용. 그 다음 세 개 정도 쓰거든요. 아예 딱딱 끊었으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혼란은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다 쓰려고, 그러니까 구경은 좋은데, 그걸 다 네. 활용해보겠다. 뭐 이런 거 좀 욕심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구글 플러스 아이폰 책 썼을 때는, 그때 아마 4개인가 5개인가 달았을 거예요. 클라우드 초창기라서, 용량이 부족할 테니, 무료로 쓰기 시작하게 되면, 뭐, 슈가 싱크란 것도 있었죠, 그때? 그렇죠. 슈가 싱크도 있었고, 드랍박스도 좋고, 박스넷도 있고, 국내에 있는 것들, 엔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유클라우드, 유클라우드 아니더라도, 박스는 여러 가지 쓰게 되면은 거의 6가지를 쓰게 되니, 용도별로 좀 구분해서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클라우드 지금 거의 자체가... 뭐 사진은 정해졌죠. 뭐, 사진은 뭐 이제, 그냥, 거의 정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사진은 구글 포토. 이제 업무용으로 뭘 쓸까에 대해서는 요즘에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업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글 앱스 쓰면서 구글 드라이브로 갈까? 라고 했던 분들이 구글도 의외로 좀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드랍박스를 쓸까 하다가 요새 또 하늘과 컴퓨터에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죠. 네피스 24. 네, 네피스 24.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는 때라 개인들이야 뭐 좋지만 기업에서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은 조금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네. 이게 돈이 될까요? 클라우드요? 네, 저희 뭐 업체도 아니지만.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느냐의 목적이 중요한데 뭐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적겠죠 이제 지금 그렇죠. 주는 걸 거고. 구글은 어차피 그걸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려고는 그 욕심이 좀 있으니까. 네. 뭐 그걸 궁극적으로는 그 광고라는 거기에 되게 충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구글은 분명히 충실하죠. 네, 어차피 돈은 거기서 버는 거고, 이게 이쪽은 그거를 위한 근거 자료나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걸로 쓴다면은 뭐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다른 데들은 이제 용량 장사를 하던 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마 업계 업체들은 되게 위험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랍박스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드랍박스가 이제 싸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죠. 딴게 너무 싸졌죠. 그렇죠. 원드라이브만 해도 오피스 365 5명에서 나눠 쓰면 한 사람당 2,000원이면 되는데, 한 달에. 너무 저렴한 거죠?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이 나눠 쓰면 한 달에 2,000원으로 오피스 쓰지, 1테라 쓰지. 사실 그 클라우드 용도로 쓰면은 그거 되게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물론 오피스를 안 쓰시는 분들을 아예 맥으로 써서 오피스 잔을 안 쓰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뭐큰 용도는 없겠지만 딴 데보다는 좀싼 느낌이 있는 거고.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점에 대한 묘미가 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좀 먼저 쓰고 편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고민이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용량으로 더 이상 돈이 못 벌잖아요. 용량으로 못 벌고, 근데 드랍박스도 요즘에 조금 변화를 하려고 비즈니스 쪽 강화하고, 뭐, 액티브 디렉토리도 뭐 같이 채용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쪽도 나름,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시장을 비즈니스 시장 쪽으로 이렇게 딱좀 포커싱을 바꿔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도 봤고요. 저는 뭐 예언하자면 드랍박스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요. 곧 인수되지 않을까? 저는 페북에 인수될 거라 생각합니다. 페북. 네. 의외로 MS가 먹을 수도 있어. 아니 온드랍 있는데? 요즘 MS가, 네. 먹는 거는 진짜, 옛날부터 잘 먹었어요, 원래 MS는. 네, 뭐 왜냐면 꿀꺽 먹어갖고. 오피스 시리즈도 다 먹어서 만든 건데, 뭐. 네, 돈도 많겠다. 뭐, 이게 요즘에 인수 잘한다고 칭찬받지만, 옛날부터 인수 잘했어요, 걔네. 아, 그 페북에서 죽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페북 아니면 페북이, 야후인데, 페북, 야후도 해보겠네요. 야후도 그렇게 크게 지금 상태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수는 많이 했지만. 뭐, 플리커도 지금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글 포토 때문에 플리커도 좀 불안불안해지는 것 같고. 한 방에 날라갔죠. 구글 포토에 있는 그 플리커 있는 거 1기가짜리 백업하라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1테라. 그러니까. 예, 뭐 저희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간만에 해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날 잡고서 어떤 클라우드 쓰면 좋을지, 저희가 들리는 히어로즈에서 보여드리긴 애매하니까 한번 저희 찾아가는 히어로에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리뷰 그렇게. 히어로 이런 쪽에서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클라우드 비교 분석 이런 것들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자료 필요하시면은 지금 원타임 원팁이 올라와 있잖아요. 계속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좀몇번 나왔었어요.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들도 있고, 네. 통합 관리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클라우드가 이제 파일 이동 같은 거 하려면 네.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좀 피곤하거든요. 네.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렇게 뭐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걸 바로 할수 있게 클라우드 사이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몇 가지 있죠. 그런 거를 좀 썼는데.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스마트 라이프 원타입 원팁 구독해서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성우님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에서는 다음 카카오. 아, 참, 네. 이름 이상하긴 한데, 다카오. 예, 네, 네. 다카오에서는 이런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종료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마이피프는 이미 종료했고, 카카오픽, 모바일 쇼핑 서비스였던 거, 음악 서비스였던 다음 뮤직, 어린이 포털 사이트였던 키즈짱, 네, 이런 것들 차없이 종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야기 드렸던 대로, 다음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안심하지 말고 빨리 백업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리하자. 그런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기존에 쓰시던 클라우드가 뭐 모인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 김에. 네, 일단 저부터 하고서 얘기 드릴게요. 예. 아, 저희 세 번째 얘기는, 이거 얘기해야죠. 기다렸던 행사죠. WWDC. 네, 따따디씨. 네, 따따디씨 2015.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따따디씨가, 오늘이 지금 이거 녹음이, 이거 나갈 때 아마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보통 수요일날 오전에 올리다 보니까. 예, 이게 8일날, 거의 현지 시간 8일날 10시라,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야? 거의 보시면 한 현지 9시. 시간 아침 아, 그 정도 10시니까, 있구나. 네. 예, 뭐 9일날 새벽, 막 이렇게 될것 같은데, 9일날 새벽,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새벽에 되니까. 네, 그쵸. 예,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네, 이미 또 예측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편집을 조금 빨리 하면은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단 따따디 씨 이번에는 다들 예상하는 거는 이제 따따디 씨는 항상 똑같아요. iOS 얘기, 그다음에 macOS 얘기. 그게 이제 분명히 나올 것이고, OSX의 다음 버전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iOS 9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 두 개는 뭐 거의 기정 사실이니까. 네. 근데 그거 이외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라는 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뭔가 제품이 나올 거냐,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쵸. 일단은 그 이번에 따따디 씨 초대장을 딱 들여다 보니, 초대장이 또 항상 그렇잖아요. 초대장을 보면은 가운데, Epicenter of Change라고 이렇게 써있고, 이 네모 박스가 있어요. 네. 네모 박스가 모퉁이가 둥근 네모 박스가 있어요. 네. 이런 제품이 애플에 두 제품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네모 박스가 두 제품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애플 TV고, 하나가 맥미니죠, 이제. 근데 이번에는 애플 TV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애플 TV가 아니겠느냐. 뭐. 나올 때가 됐죠. 네, 애플 TV가, 물론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V 네. 스트리밍 서비스, 서비스, 그러니까 방송을 하겠다. TV 방송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다음 애플 TV 버전이 이제 준비가 됐을 거고요. 분명히 준비가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맞물려가지고 또 하나 기사가 나왔던 게, 애플 TV를 홈키트의 서버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쓸 것이다. 네네. 허브로. 라고 이제 발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버전이, iOS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애플 TV도 거기에 맞춰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네. 지금 그 이슈가 있어서 그 스트리밍 TV 서비스는 조금 늦어질 거라고 그래요. 서비스는 좀 발표가 늦어질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애플이 또 미리 질러놓는 것도 하잖아요. 가끔 보면은 뭐 몇 달 뒤에 것도 미리 이제 할 거다라고 질러놓는 걸 하기 때문에 애플 와치 봐요. 네. 그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거다. 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애플 TV가 뭔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지금 예상을 할 수 있고, 제품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네, 맞습니다. 예,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몇 번씩이나 예상을 했던 애플 TV가 그 홈킷의 메인이 될 거다. 네. 맞았어. 네, 그러게요. 역시. 왜냐면은 제가 왜 그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항상 네. 생각하는 거는 TV라는 거는 스크린이거든요, 스크린. 그 자체가 큰 스크린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화면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내 세탁기 끝났어. 그러면 오른쪽 위에 세탁 끝났다고 딱 뜨고 싹 사라지는 거죠. 바로 알려줄 수 있죠. 예, 전체가 스크린이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조리기구 같은 것도 하면, 뭐, 타지 않게,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 딱 알려주고, 뭐, 가스가 샌다 이런 거, TV 보고 있으면 팍팍팍팍팍 올려주고, 집 밖에 있으면은 폰으로 알려주고. 뭐, 하긴 TV는 거의 켜놓고 사니까, 사람들이. TV 전원이 거의 꽂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TV는 뭐, 안 그런 집도 있어요. 뭐, 전원 꽂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집에 몇 개 코드가 꽂혀 있는 제품이 이제, 냉장고. 네. 코드가 항상 꽂혀있고요. TV가 거의 항상 코드가 꽂혀있거든요. 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으신 분들도 외로우니까, TV 그냥 켜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전기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집 온도라든지, 아하. 이런 거를 필요할 때마다 TV가 탁탁탁탁 알려주면은, TV 화면에 조그맣게 떠주는 거죠, 그냥. 그냥 그쵸. 백그라운드에 그냥 영상 흘러가는데, 살짝 올려주면은, 애플이 이렇게 안 하면 남 아이디어 주는 꼴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싹싹싹 올려주면은, 네. 집에 보다가, 그러면, 어느 방에 불이 뭐 몇 시간째 켜져 있다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가능하겠네요. CCTV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모든 제품들이 다 IoT화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TV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폰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메인의 핵심을 TV를 관장하는 애플 TV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좌판 까셔야죠 이제.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받았다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iOS가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그 iOS 9에 홈 앱이 들어가요. 홈 앱. 홈킷, 홈킷이 아니라 홈앱.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헬스 앱처럼 헬스라는 앱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그런 홈 앱이 이제 들어갈 건데, 홈 앱이 폰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앱상에서 그 많은 기기들을 IoT 기기 전체를 한 번에 한 시야에 관리하기는 폰으로서 좀 역부족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모든 걸 한 번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보여주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안정,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싶을 때는 훨씬 낫겠다라는 거죠.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일설에는 그 애플 TV 새로운 리모컨에는 이제 말, 그 말 집어넣는데 시리 기능이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네. 예, 리모컨에 시리 기능 탑재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발표하는 걸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번에 애플 TV 얘기할 거냐 말 거냐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 좀 양분되는 것 같아요.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면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달 들어서 홈킷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개 일단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홈킷 관련 제품이. 네네.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제품이 일일이 다 폰에서 앱을 하나씩 깐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헬스 앱처럼 총괄하는 앱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게 일단은 폰에는 들어갈 것이고 무조건 뭐 그렇게 예상을 하려면 예상이 된다면 애플이 얘기를 아예 안 하진 않을 것이다. 뭐 발표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를 발표는 못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하지만 그런 기능 자체는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간 대단한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네. 예, 요거, 그니까 일종의 사실 아이튠즈 라디오가 있는데, 아이튠즈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네네. 우리나라 비트처럼. 아, 네. 예, 우리나라 비트 같은 서비스를 이제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죠? 네, 이제 이게 구독 서비스예요. 비트는 이제 무료로 듣고 있지만 우리가. 물론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죠. 네, 얘는 월 10불짜리 이제 온 디맨드 스트리밍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방송을 이제 뭐 말이 무료지 돈을 이미 냈는데 무슨 무료야. 무료라고 돈을 이미 월 10불이나 내고 있는데 하여튼 멜론도 10불인데 하여튼 그래서 돈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전체적으로 듣겠다는 건데 네. 애플이 하면 좀 위험, 좀 그 다른 업체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 유저가 한 1,500만 정도 돼요. 1,500만 네. 정도 되지만 애플 유저는 1억이 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튠즈를 쓸 수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튠즈를 살서 음악을 살 수 있는 국가에서 음악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1억이 넘기 때문에 만약 애플이 이 서비스를 딱 시작하면 이미 1억의 고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몇 프로는 안 쓰고 쓰겠지만 그래도 절반만 써도 거죠, 3분의 1만 써도 3천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포티파이의 유저 수보다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업체들도 음반 업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원래 비츠잖아요. 아, 이름 비슷해. 우리나라 비트하고. 원래 비츠 뮤직이었는데. 네. 이제 이름이 애플 뮤직으로 바뀔 거냐,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일단 얘가 등장을 할,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얘기고. 네. 이제 조금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제 바라는 바가 이제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지도가 좀 좋아질 거냐. 근데 그 앞서 갖고 그 애플 TV 얘기 좀 많이 네. 드리자면은 좀 명확한 것 같은 게 제가 샤오미 거 얘기 전에 한번 드렸었잖아요. 샤오미에서도 스마트 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 이미 샤오미에서 내놨던 그동안의 제품들을 보면 미밴드도 있죠. 체중계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CCTV 있죠. 공기청정기 있죠. 라우터 이제, 있죠. 이제 에어컨 나올까요? 에어컨 나온다고 치고 이제 미니 라우터도 있죠. 네. 이거를 다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제각기 떠도는 어플리케이션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서비스란 말이죠. 근데 걔네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라우터 설치하고서 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죠. 실시간으로다가 계속해서 누가 접속했었고 어떤 형식의 전력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노티로 알려주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네. 얘를 매개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 만약에 샤오미 제품이 몇 개 더 있다라면은, 진짜 구축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플에서는 그 정도로 가짓수가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좀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정점에 TV를 먼저 놔두고서, 그거랑 연결시킨다면, 당연히 지금 애플 왓치. 그렇죠. 폰도 마찬가지 거고요. 태블릿.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애플에서 뭐든지 이제 만들어도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애플 홈. 하여튼. 뭐, 애플은 원래 그 자기들의 기본에 좀 충실한 편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상당히 충실한 편이고, 네. 그거의 확장을 서드파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쉽게 버리진 않을 거예요. 서드파티가 만들어가는 시간, 시장이나 그 서드파티 때문에 생기는 고객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IoT 제품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애플 홈킷에 기반한 IoT 제품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구글이 하고 있는 것하고 이제 쫑이 나겠지만, 애플이 하는 쪽으로 사실 초반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사실 좀 팔기 위한 부담이 좀 줄거든요. 구글 쪽을 좀 내버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팔아야 되지만, 애플은 일단 홈킷이라는 테두리에 묶이면 일단 애플 매장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맞네, 진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아. 우리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간단한 걸로 그때 소개해줬던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전원 콘센트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에 IoT 기능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아주 사소한 제품들도 벨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 애플과 연결되는 액세서리를 만들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은 홈킷이라는 툴을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라. 네. 일단 접근이 훨씬 아직까지 구글보다는 구글에 이제 좀 SDK도 나와야 되고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이다. 그런 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쪽에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많이 끊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저도 할 말 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관심, 방금 지도앱 얘기하다 이제 바꿨는데, 지도앱. 네, 애플 지도 말씀하시죠. 애플 지도가 이제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욕을 먹는 게, 애플 지도가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데려가고, 표지판 표기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도로가 끊어져 있고. 네,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도 막 샀어요. 예, 네, 업체들도 계속 샀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번에 그 iOS 9에 네. 지도 앱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기능 중에서 그 구글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브라우저 어라운드 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브라우저 어라운드 미? 예. 뭐냐면 사용자가 계속 그 폰을 사용하면서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장소의 주변에 이 사람한테 추천하는 거죠. 이런 집이 있다. 관심 있으면 가볼려? 뭐 이런 거. 아, 구글 라우 같은 거군요? 좀 비슷한데, 이제 그 지도상에서 이제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죠. 뭐, 그걸 한 번 봤겠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사실 뭐 제주도나 그런 데 갈 때, 카 빌리면은 거기 내비게이션 장착된 거에, 달리다 보면은 여기 맛집이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기능이 이제 구글 애플 지도에 이제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플이 지도에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욕을 진탕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구글에 손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내 지도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스트리트 뷰도 좀 지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도 얘기는 하지 않겠냐. 욕을 이제 아니, 애플 전체의 기능이,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잘 에러가 많아가지고 욕을 뭐 다양하게 먹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도는 특히 욕을 먹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지금 이번에 또 예상한 시리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이거 기대되더라고요. 시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구글이 계속 구글 라우 기능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네. 구글 라우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작동을 할 예정이에요. 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냐면, 이런 거죠. 음악 주변에 나오고 있으면 구글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구글. 그 다음에, 얘, 이 음악이 뭐야? 그러면 얘가 네. 이 폰에 있는 마이크를 오픈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네. 이제 그 음을 찾아주고 보여준다든지. 멋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폰을 들고 다니다가, 오케이, 구글. 그 저 앞에 있는 물건이 뭐야? 그리고 카메라를 딱 비추면은, 얘가 그걸 딱 판단해서 뭔지 딱 알려주는 그런 네. 거를 지금 구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폰을 만드는 거죠. 이제. 혼자치. 그리고서 그 사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따라갈 때 시리는 대화하는 건 되게 잘 돼요. 대화. 그렇죠. 농담하는 거 잘 돼요. 그리고 의외로 좋은 답도 많이 주고 하지만 네. 이런 엄청난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적 결과는 그동안 사실 구글 라우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도 이제 그런 쪽에서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사람들 정보 많이 가져갔어요. 구글이, 애플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리가 이제 그런 앱들을 그 기존에 쓰던 사용자의 앱들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를 찾으면은 그거에 대한 부수 정보라는 걸 이런 걸 딱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차이점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농담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요즘에 어벤져스 보고 나서 시리한테 헬로 자비스 이러면은 말해주잖아요. 네,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얘기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라고 하면 그 아직까지 구글에 있는 건 나온다고 말은 계속 했었지만 음성 비서 기능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뭐 구글은 비서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비서는 비서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만 알려주는 비서죠. 그렇죠. 이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걸 보고를 해주는 기능이란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음성 명령인데 계속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결국은 네. 대화체로 조금씩 갈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듣기 쉽게 말을 해주는 쪽으로 갈 건데 지금 구글의 기능은 말로 대답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화면에 이 정보로 표기를 해주는 형태고 네. 그 시리는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리는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좀 더 다양해지고 막 이래 구글 라우와 그 시리가 결합이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시리가 네 거의 로봇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도 로봇이 소뱅 로봇 같은 게 들어가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지금 있는 기능 기술들이 각자 자기 회사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쥐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조금씩 합쳐지면 당장도 무시무시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오픈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좀 예상하는 게 이제 워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워치요, 예. 네. 지금까지 워치는 폰과 연동돼서 작동하는 거. 그쵸. 애플워치도. 그런 게 기능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이번에 따따디씨를 통해서 SDK가 공개해야 될 예정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워치용 전용 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워치만을 위한 앱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 탄생할 거예요.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게 탄생할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워치에도 이미 뭐 심박 센서에 들어있죠. 가속계 들어있죠. 그리고 와이파이 들어있죠. 그리고 자이로스코프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공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일에 내가 폰을 뭐 놓고 나가서 돌아다녀도 일단 시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몇 가지 기능은 쓸 수 있는 뭐 그런 네. 앱들이 이제 탑재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따따디씨 아마 그 부분이 얘기가 될 거고 SDK는 이번에 공개될 거라고요. 따따디씨.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지금 뭐 구글 워치, 안드로이드 워치, 앤드로이드 웨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 자기 임의대로 설치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애플워치에서도 아니죠. 구글 워치, 앤드로이드 워치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갔던 기능들을 받아와서 구현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연동이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물론 안드로이드 워치에도 전용 앱이 있어요. 왜냐면 뭐 계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설치하시면 게임기 뭐 시계에서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 앱들. 그러니까 그런 앱들이 네. 몇 개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안드로이드는 이미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좀 아직까지 단순하죠. 지금 갖고 있는 네. 그런 앱들이 단순하고. 근데 이제 애플은 또 이상하게 애플에 뭔가 앱이 들어가면 뭔가 좀 가공이 좀 잘 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예쁘잖아요 또. 그리고 일단 거기 나오면 이제 안드로이드에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애플워치의 SDK는 공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앞서 이야기 주셨었던 애플 TV가 홈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도 테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계로 컨트롤이 분명히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그 휴나 이런 것들은 시계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들은 시계로 컨트롤인데 집에 어차피 와이파이가 다 물려 있으니까 네. 애플워치가 그 와이파이에 물릴 수 있다면 딱 물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래 집에 있는 가전 상태에 딱 시계를 보고 네. 그럼 이거 꺼야 되겠다 켜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런 거 확인하거나 뭐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자 뭐 이런 거 이런 걸 시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폰이 멀리 있어도 그쵸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그 IR 비콘을 제가 샀거든요. 아, 샀어요? 펀딩. 아. 펀딩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 고르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색깔을 고르고 주소하고 색깔을 고르라고 해서 이제 남겨놨는데 네. IR 비콘이 오면 걔는 이제 그 집에 있는 망이랑 물려 있는 상태에서 집 밖에서 걔를 컨트롤해서 그 어떤 IR로 작동하는 기기를 작동하는 거. 네네. 집에 에어컨에도 달라고 하나 했어요. 아 스피커에도 할 수 있잖아요. 스피커에도 할 수 있죠. 리모컨, 그러니까 리모컨 작동되는 기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오나요? 저도 궁금해요. 지금 언제 오나요? 하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색깔은 골랐는데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기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워치에서 컨트롤을 네. 해줄 수 있는 구형 기계도 작동시킬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번에 나오는 그런 그 따따디씨에서는 사실 그 iOS 그리고 그 macOS 이외에 네. 더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나오거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또 5일 동안 진행된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한번 나오고서 계속되는 내용들 주목할 만한 것들 많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OS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 제품에 대해 관심 많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제품은 왠지 애플 TV 하나 정도? 혹은 의외로 TV랑 맥미니랑 뭔가 좀 짬뽕 시킨 거 안 나오려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거 두 개 네. 결합시킬 때가 오지 않겠냐. 그렇죠. 비싸니까. 근데 그래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할 거냐는 애플이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요거 뭐 그때 되면은요, 저희가 더 좋은 소식, 재밌는 것들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끝나면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뭐 다음 주쯤에.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번 요 내용들 나왔던 것들, 과연 애플 TV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것들. 성우님께서 또 이번에 얘기했었던 게 100%이 맞느냐? 네,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 이야기는, 저 쿠팡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 쿠팡 로켓 배송. 예, 맞아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다,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미안해 하면서 배달을 해주고, 와가지고는 그 집 앞에 놓고 가게 되면 사진을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내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좀 책임을 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많이 좀 소송감이 걸렸었습니다. 쿠팡이 그렇죠. 택배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라고 물류업계에서 감을 안 했었죠. 들고 일어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면서 물류업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쿠팡이 좀 그만둘 줄 알았더니만 쿠팡이잖아요. 네. 네,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리고 법적인 것들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대박을 터뜨렸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아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수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원래 알리바바 대주주 아니에요? 그 아저씨. 그렇죠. 이분이 무서운 게 또 그건 것 같아요. 손정이 이분한테 투자를 받은 것 자체가 이제 화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릴 만큼 손댔던 기업들, 투자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알리바바, 마윈. 예. 거기 투자를 한 걸로 또 유명하죠. 근데 이 회사에서 한국의 쿠팡에 주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가 좀 있다. 네. 뭐 이게 나온 김에 손정의 회장에 투자했었던 1억을 좀 보면은요. 2000년에 알리바바에 투자했었고요. 그때가 2천만 달러. 2004년에 재팬텔레콤 인수했고 예. 2006년에 보다폰 재팬. 2013년에는 미국 스프린트. 예. 2014년에는 스냅딜. 2015년에 이제 10억 달러의 쿠팡에 대해서 투자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얼마나 했는지. 참 그 손정희 아저씨는 이 투자에도 정말 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라는 게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그런 소셜 저는 소셜 커머스라는 말에 그렇게 긍정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그런 업체들이 그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돈이 얼마나 남고 있는 거냐? 그렇죠. 남고 있는 거냐? 네. 손해 보면서 그 한동안은 계속 손해 보면서 장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다 손해였었죠. 쿠팡, 뭐 이메프.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 다 의심을 할 때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그 의심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이 회사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에 다가오고 어떤 혹시 알리바바가 이쪽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야? 그 자꾸 국내 업체하고 뭐 한다가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마인 아저씨. 마인 아저씨랑 고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일단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분을 공개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투자금은 나왔는데 얼마만큼 그 지분을 통해서 투자금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해놨냐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네. 근데 여기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쿠팡이 작년에도 그 미국 투자회사의 세커리어키 패턴 그 블랙록으로부터 4억 달러를 투자받다 보니까 이게 투자 규모로 따지면요 그 우버하고 샤오미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거 참 투자도 잘 받네. 그래도 갑자기 글로벌 3대 벤처로 떠오르게 됐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좀 주목할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셜 커머스 하게 되면 가끔 주문을 많이 하지만 예. 과연 좀 남을까? 적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궁금해요. 과연 진짜 저렇게 막 물론 이제 뭐 수수료를 많이 떼서 뭐 욕을 하네 뭐 어쩌네 하지만 네. 참 만만치 않은 가격의 물건을 계속 내놓는데 그렇죠. 쿠팡은 실제로 작년에 1215억 적자로 떼고요.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저한테는 1215억 그걸 쓰고 자랐다. 적자를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여기만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가 많이 났으니까 그렇죠. 가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걸 보는데 손정희는 투자를 했다. 왜 그랬을까? 뭔가 있겠지. 예.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미래 가치를 당연히 봤다라고 하고요.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예. 작년에 쿠팡이 손해 본 것 중에 대부분이 물류 투자다. 그래서 쿠팡이 시작했었던 로켓 배송. 네. 그거하고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창의적인 배송 서비스 이게 좀 대박이 날 만하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뭐 창의적인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주 독특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워낙 막 하도 배송을 열심히 빨리 하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다만 그 틈은 잘 갖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검색을 못해봤는데 이분들이 정직원이라는 얘기도 있었긴 했었고요. 예, 예. 지입 차량인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기는 한데 거기다 서비스 자체는 좀 확실히 혁신을 줬으니까 다른 데랑 차별이 있는 거죠. 예, 예. 저도 뭐 사실 싸울 만한 일이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한마디로 앞에다가 그냥 두고 갔는데 전화도 안 하고서 한참 걸려갖고 찾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스트레스였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기자분들이 솔직히 기사분들이 바쁘니까 예. 어쩔 수 없지라고 서로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는 거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냈다라고 하는 거.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아니냐.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 뭐, 어차피 우리나라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애매하죠, 그게? 애매하죠. 예. 교포분이라서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름 자부심을 갖고선 바라보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이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하긴 한데.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다 교포거나 뭐 할 듯 그러면은 한국인이 갖다 붙이면서.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렇게 큰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건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포커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신문들이나, 사설에서는 뒤늦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긴 한데, 결국 국내에서는 국방이라든지 이런 적자 보는 것들, 혹은 로켓 배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 그런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꽤 큰 시각으로 좀 봤다. 그래서 이쪽에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뭔가 좀 쿠팡을 통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 한다.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우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와, 이왕 저지를 내면 크게 저질러야 되나? 어쨌든 뭐, 쿠팡 이번 건으로 인해가지고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기저기 그냥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확실히 다른 소셜 커머스 쪽에서는 긴장을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물류센터들을 부랴부랴 늘리는 데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배송이 될 거냐. 인터넷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문한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프라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저는 생각 못 했었는데, 성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여기가 알리바바가 국내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거랑 맞불리면은, 아, 그거 되겠다. 저 완전히. 그죠. 아니 쿠팡에서 싸게 파는 물건 중에 대부분이 중국 물건이란 말이죠.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버전을 쿠팡에서? 대박인데 그러면? 쿠팡 로켓 배송으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을 보내줘. 웃으면서 바로 앞에 갖다 주고 돈도 안 내고. 배송 일정 내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해볼만 하죠 진짜. 아니 쿠팡분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요. 예. 제가 저를 만나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저런 질문들 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괜찮았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흐뭇한 네. 소식이었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손정희가 또 국내 투자한 개념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주목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저 다음은요. 저희 항상 준비하는 코너죠. 지난주에도 네. 재밌는 제품 소개해주셔가지고요. 그 키보드 얘기 나왔었죠. 아, 예. 모키. 네, 모키. 모키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보긴 보셨는데요. 그, 터치 키보드죠. 예, 네, 펀딩도 성공했어요. 이제. 아, 성공했군요. 네, 100 넘었어요. 네, 그냥 키보드로 쓸 수 있고, 터치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꽤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터치 패드. 예, 네, 터치 패드로 쓸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올렸었던 중국 제품입니다. 예, 네, 봤어요. 네, 그거 하나는 아예 터치 패드로 쓰지는 못하지만, 스페이스 바의 터치 기능이 있어가지고 얘를 또 터치패드로 쓰는 희한한 제품이 또 나왔었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네. 특이하다. 요즘 재밌는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동미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네, 발음 지적을 받아서 크라우드 펀딩 네,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우님 오늘은 또 어떤 제품인가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제품입니다. 굉장히요? 만약에 스타워즈를 좋아하신다면 피해가기 되게 힘든 제품이다.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예, 그 링크는 올려놨어요. 킵에다. 아, 예, 저는 예,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그 이 제품 네. 이름은 어댑티브 세이버 파츠입니다. 아, 이 세이버가 그 세이버잖아요. 예, 그 세이버입니다. 예, 그 세이버고요. 그 예. 세이버를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이버의 부품을 한 네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거에 네. 대한 파트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광선검을 만들고 그리고 앞에 이제 물론 이제 빛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 이제 봉은 꽂아야죠. 앞에 네. 봉은 꽂는데 이제 파란 불빛, 빨간 불빛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 사진을 보면 대전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아, 칼질로 그런 거 싸우는데. 부끄러웠나? 씨. 근데 이거의 핵심은 이 손잡이를, 그러니까 손잡이의 파츠를 내가 원하는 파츠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이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아니, 광선검의 그 재질이 뭐야, 이게? 재질이요? 예, 네, 굉장히 궁금하네. 저도 제대로 안 파츠라고 하는 건 손잡이인데, 그렇죠. 빗나오는 부분이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런데 이게 빗 나오는 부분은 앞에다 뭐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거겠죠. 이제 빗이 통과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실제로 그 화면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전하면서 이걸 맞부딪히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내구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손잡이는 이제 약간 메탈 파트로 돼 있어서 딱 잡으면 아마 무게감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은요, 궁금하실 테니까요. 이 제품은 킥스타터죠. 예, 킥스타터 제품입니다. 네, 킥스타터에 킥스타터 접속하셔서, 어댑티브 세이버 파트 아, 해가지고 철자가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아마 SAVER, 예. 예, 세이버만 찾아도 나올 거예요, 지금. SAVER. 지금 핫한 제품이다. 확실한 아직 것 같아, 지금. 소개살이 많이 남았어요. 날짜 많이 남았고, 이미 100% 넘었어요. 이게 물건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첫 번째 물건이 언제 오냐면은 11월부터 시작해요. 11월부터 시작하고 전 세계 어디나 보내줘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박이네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심지어는 허리에 벨트도 팔아요. 이 칼을 꽂고 다닐 수 있는 벨트도 팔고요. 이 예, 칼을 제가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스탠드도 팔아요. 예, 영상으로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칼 싸우는 걸 보고 있는데, 와, 이 멋있네. 그러니까 빛이 쫙쫙 나는데 야, 야밤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빛이 쭉쭉 뻗기 때문에 밤에는 라이트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빛이 나오고 있고, 오. 그러니까 광선 부분을 빼도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꼭 보시라. 이 영상은 뭐 펀딩 하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꼭 보시라. 제가 지난주에 그 쿡TV를 보니까 그거 보다가 스타워즈 특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스타워즈의 소위 그 오타쿠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광선검 색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색깔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그 광선검 색깔에 얽힌 유래하고 어떤 것들 수정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보라색 광선검은 유일하게 걔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 누구더라? 거기 누구? 그 애꾸는 있잖아요.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나. 아직이 아니라 그 어쨌든 그 어벤져스에서 그 애꾸는 나왔던 그분이죠. 예. 네, 그분이 여기서 나왔었는데 그분 색깔만 유일하게 보라색이었단 말이죠. 그건 본인이 원해서 원래 그 색깔이 없는데 예.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야, 지금 하여튼 작업장을 보니까 이거 공방이네요, 그냥 공장이네, 그렇죠. 공장. 예. 수작업인 것 같은데 이거. 뭐다 DIY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대박이네요. 펀딩을 받으면 네. 이제 양산을 하겠죠. 펀딩을 펀딩 받으면 제가 그런 항상 얘기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발을 해놓고 네. 요즘에 트렌드가 개발을 해놓고 돈을 받아서 양산 체계를 가져가려고 돈을 투자를 받는다. 요즘에 많이 투자를 받는 이유가 많이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물 제품은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실물 제품은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 왠지 이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 안 사면 안될것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딱 스타워즈 개봉하는 거 맞춰갖고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만드신 분도 보통 덕후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나저나 제가 좀 흥분했었는데, 아, 그래서 이거 제품이 얼마죠? 제품은 지금 그 150불부터 시작해요. 150불. 예, 150불이 정말 싼 가격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이제 스타트 가격이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해서 뭐그뭘좀 추가하면 더 붙고, 추가하면 더 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에이, 아, 이거 225불 정도를 내야지만 제대로 되는 걸 이제 예, 풀 버전을 LED 받으시는 블레이드를 주는군요. 거죠. 예. 이게 없으면은 블레이드가 그 LED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하시려면 225불까지는 내셔야 된다.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제 이 돈을 쓰고 할 거냐 말 거냐. 예, 뭐 이런 고민하실 것 그쵸. 같아요. 네. 11월 달까지 이 제품 구매하시는 국내 용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문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기록에 남겨놨다가 11월 달에 연락해 볼게요. 아, 이게 펀딩이 되고 나면, 네. 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을 네. 확인하면은, 지금 어느 단계에 가고 있는지 나와요. 아, 네네. 네, 그게 계속 스케줄이 올라오고, 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케지를 확인하다 이제 배송됐다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면 돼요. 아, 네. 아,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스톡 온즈라는 제품이에요. 그 이건 인디고고, 네, 인디고고 건데요. 옛날에 그 인봉님이 저한테 주신 물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뒤에다가 아 저도 드렸죠. 이제 뒤에 그 액정 닦개인데 이게 딱 아, 뒤에 네네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는 게 있었죠. 네. 예, 액정 닦기인데, 이제, 폰 뒤에 붙였다가, 액정 닦고 다시 폰 뒤에 붙이면 붙어요. 그게 원리가. 네, 맞아요. 지금도 한 10개 있어요. 네. 예, 흡착되는 거거든요. 흡착. 그러니까 아. 그 판에 공극이 많아서, 공중에서 네. 딱 되면은, 이렇게 흡착이 발생해서 딱 붙었다가, 뛰면, 이제, 뛰면은 사실, 뭐, 뛰고 다시 붙여도 접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있는 그 노폐물만 없애주면, 계속 없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제품의 특성인데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폰에다가 그거를 바른 다음에, 붙인 다음에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래스 같은 데다. 유리면에다가. 이게 딱 아, 붙여서, 멋있었습니다. 냉장고, 그러니까 좀 파판해야 되겠죠. 이제 그 면이 뭐 금속면이나 유리면이나 네. 이래야 되겠죠. 이제. 여기 이제 나무면에 붙이는 장면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붙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유리나 이런 금속면은 확실히 붙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제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봤으니까.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역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폰을 그렇게 붙여보겠다. 생각해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는 아이패드도 그걸로 벽에다가 냉장고 면에다 붙이는 그 장면도 있어요. 큰 거 붙이면 가능하겠죠. 스티커잖아요, 네. 결국에는요. 그렇죠. 스티커죠, 일종의. 이런 제품이고요. 가격은 5불부터 시작입니다. 저렴하게 가네요. 예, 5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얼리버드가. 얘도 펀딩은 100%가 넘었어요. 원래 목표 금액 자체가 사실은 좀 3,000불밖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넘었어요. 지금 13,000불을 넘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35일이나 남았습니다. 배송은 7월, 다음 달이에요. 다 만들었겠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뭐 그 기구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정도는 뭐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제품 다 준비해 놓고 네. 네. 선주문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뭐 보충 설명 드린다면은 그런 겁니다. 그 스마트폰 뒤에다가 여러분 스마트폰 고정해 놔야 되는 일이 생길 때 그 저희 아이링 이런 것들 써 가지고 뭔가 각도가 있게 고정을 시켜 놓는데요. 이 제품 각도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뒤에다가 스티커 같은 것들을 한 장 붙여놔가지고 그 아무데나 스마트폰에 떡하고 붙여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냉장고가 됐든지 유리벽이 됐든지 이거 붙을 수 있는 곳이면 붙일 수 있다. 그렇죠.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를 계속 할 수 있다. 예. 뭐 만일에 잘 안 네. 붙는다면 좀 닦아주면 네. 공극이 생기면서 또 붙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좀 수명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예시로 올라온 설정들을 보면은 벽에다 붙여놓고서 셀카 찍을 때. 그렇죠. 굳이 이렇게 찍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셀카 찍을 때. 네, 두 번째, 요건 좀 이용이 있을 것 같네요. 요리하실 때, 찬장에다 붙여놓고 스마트폰을. 이걸 보면서, 레시피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까는 것 같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게. 부담이. 요리하다가, 막 증기 올라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펄펄 끓고 있는 100도씨 물에 아이폰이 담궈지는 사태가 발생해야 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네. 한 3명이 같이 봐야 되면 조금 높은 데다 붙일 수 있는 데 있으면 다 붙여놓고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다. 이제 좀 패드 같은 거. 네, 꽤 재미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나왔겠죠. 네, 그럼요. 네. 뭐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 뭐 비싸지 뭐. 근데 이런 거는 그 지금 나온 제품들도 앞에 닦기 이런 것들 레버노트 닦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처럼 로고 봐가지고 선물용으로 괜찮겠어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에 꽤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단체로다가 그 사은품 이런 거 준비하시는 데라면은 요 인디고고에서 스톡 온즈 STUCKONZ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방금에 설명드렸던 제품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은 국내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뭐 클라우드 펀딩 두 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아, 저는 앞에 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렇죠. 뒤에 거는 그냥 그 서비스고요. 네, 앞에 거. 왜냐면 앞에 것만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디지털 같지 않아서 네. 그나마 디지털하고 좀 연관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서 일단 붙여놓은 거고,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스톡온즈는 아, 오늘 그렇군요. 하려다 하나만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하려다 말아서 이번 주에 그냥 붙여서 한 거고요. 이 방송범이 광선검. 이마트에 있는 제품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렇죠. 맞죠? 얘는 그러니까 그이 광선검은 덕후용이에요, 진짜. 정상적인 제품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살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가격도 가격이고. 선물용, 선물용. 정말 그 남자친구가 스타워즈를 너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너무 스타워즈를 좋아할 경우에 네. 썸 타는 관계다. 이걸 아. 선물하세요. 아마 100% 성공할 혹시 형수님께서 선물해 주실 가능성은 거예요. 없어요. 제가 뭐 스타워즈를 그렇게 광팬은 제로군요. 네.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오히려 마블 만화 쪽이면 모를까. 뭐 스타워즈는 사실 제가 열심히 보긴 했는데 그 광선검에 이렇게 막 몰입해서 저걸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저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 그나저나 이거 궁금한 게 제가 좀 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들어가서 그러는데, 네네. 이거 광선검 소리 나나요? 네, 납니다. 딱 그때 부응 하고 나오고요. 네. 흔들면 샥샥샥 소리가 나요. 아,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부응 소리가 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아까 동영상을 소리 나게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네. 그칼 앱이나 총앱 같은 거 설치하면 이게 아, 삐끗삐끗 소리 있죠. 나잖아요. 딱 네. 그런 소리가 칼에서 나요. 경쾌하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덕후들이 만나면 이제 대전이 벌어지게. 현피 뜨겠네, 현피. 아. 오늘 저희 방송은요, 편집이 끝나는 대로 거기다 올려야겠네요, 스타워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거 동아리. 나오는 이명 12개, 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였어요, 거. 예,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겠어요? 아, 어쨌든 재밌는 제품을 만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 23부, 페이스북 가벼운 버전을 시작을 해서, 다음 클라우드 종료되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요. 다음 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더블 트러블 이슈, 까따 DC 2015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무리로다가 쿠팡에 대한 이야기들, 쿠팡이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좀 넘어가지고요. 일단은 로켓배송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대상이 마윈에게도 투자를 했었던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인 손정희. 그 회장이 국내에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라는 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꽤 이야기거리로 삼을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규모가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큰 해외를 노려봐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결국 잘 되는 놈이 좀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펀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광선검, 네. 그리고 가벼운 스타건즈라고 하는 제품들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 디지털 히어로즈 청취를 원하시는 분은요,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라고 검색만 하셔도 저희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저희 팟빵을 그대로 심어놨어요. 그렇죠. 웹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죠, 성원님? 팟캐스트 보시는 분은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그냥 디지털 히어로즈 영어로, 한글로 쳐도 나오지 않나요? 영어로 네, 나오지 맞습니다. 한글로 나와요. 않나요? 예, 한글로 나오죠.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즈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별점 좀 주세요. 팟빵이든 아이튠즈든, 왜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 컨텐츠를 갖고 있는 팟캐스트들이 순위가 맞아요. 높아요. 네, 제가 되게 억울해요. 섭섭한 건데, 애플에 되게 섭섭한 건데, 정말 한 4, 5년 동안 컨텐츠 한 번도 안 올라간 팟캐스트들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계속 사람들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좀 저희가 그거를 좀 엎어버리기는 좀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위치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 별점이나 팟빵이나 아이튠즈 팟캐스트 쪽에 그 별점 평가 이런 거 안 하셨다면은 좀 남겨주시면은 뭐 저희도 더 힘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미 하신 분들은 그 아이디 바꾸셔서 한번 더 해주셔도 돼요. 뭐 가족 아이디로 다나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건 있으시다거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떤 분께서 의뢰를 주시긴 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볼 아이템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눈여겨보던 제품이 있는데 조금 더 리뷰가 자세하게 필요하다면 혹은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트렌드에 대해서 이런 이슈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크게 깊게 다룰 수 없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혹시 필요하시더라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또 아시는 게스트를 모셔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랑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저희들이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페이스북에서 그 만약에 페이지 검색하실 때는 디지털 히어로로 검색해야 되는가 봐요. 아, 예, 제가 뒤에 G를 빼먹고 만들었어요. 예, 예, 그 디지털 히어로로 검색하시면은, 네. DH 돼 있는 로고가 진해가 있어요. 그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들,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